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밤 각자의 별에 어떤 빛은 야마 어떤 빛은 방화 사람들의 부빛들 모두 소중한 나나 어두운 밤 외로운 밤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지지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하찮은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품을 거 I got you 지극 같은 만들 수 서로의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알고 있었다고 우린 계속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내 더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world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너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다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내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람 이곳에서 We shine it You got me 난 너를 보면 숨을 쉬어 I got you 지옥 같은 밤 뒷속에 Shine, dream, smile Oh, let us light up the